모두 깊게 잠들어버린 어느 밤 집에 가는 길 날 비춰주는 줄기빛 It's only between you and me 솔직히 말해 난 그토록 강하진 않아 너만 알고 있으면 좋겠어 In truth, she's not all fearless But you help her fearless 줄래 I can't stand without your love